만수대 영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제5차 사울의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7일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